그네의 마침판이냐 한구 잇은 연락선에 고통이 드냐 홀로 섰는 이 정표 고향길 타향길은 손짓에 지우네 자로에 신호등이냐 정처는 나그네에 주마등이냐 버들이 떨어지 삼거리의 이정표 가고향 가는 길손 울려만 지우네